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? 1번. 수박이 많아요. 2번. 수박 한 통 주세요. 3번. 수박이 참 맛있어요. 4번. 한 통에 2만 원이에요.